걸음만큼 그댈 보내면 눈물이 나. 한 걸음만큼 그대가 가면 또 눈물이 흘러와. 손을 뻗어도 손 내밀어도 닿을 수 없는 곳으로 그대 가운데 잡지 못하고 난 울고만 있죠. 가슴으로만 외치고